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을 좀 읽을까요? 빌레몬서 1장 8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설교하러 갈 때, 그때 주로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한 번을 하면서도 성경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불러주면 조금 긴 본문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거의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있으면 이제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선택한 것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안에서 그 존재감이 매우 미미합니다. 분량 면에서 일단 너무 작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그 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셔서 분량을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빌레몬서는 제가 1장 뭐 8절부터 1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뭐 1장, 2장 이런 게 없죠. 그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한 장 있는 성경이 뭐 요한 2서라든지 요한 3서, 뭐 유다서 정도 있죠.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는 굉장히 얇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지금 한 분만 제가 보니까 갖고 있으신데, 성경 찾을 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빌레몬서에서 걸려야 되는데,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는 그래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넉넉한데, 빌레몬서는 분량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딱 찾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뒤적거려야지만 나오게 되는 분량이죠. 그리고 이제 기껏해서 이제 색인이 있어가지고 색인 보고 딱 찾으면 빌립보서가 딱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딨나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해요. 분량도 그렇고 일단 이름부터도 빌립보서에게 또 밀리고 그렇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보면 신학적인 이슈가 거의 없어요. 어떤 교리의 근거로 빌레몬서를 인용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굉장히 많은 교리와 어떤 그 교회론과 복음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그 바울의 서신들이 있지만, 이 빌레몬서를 언급하면서 어떤 교리를 증명해 내거나 설명하는 것들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슈로 따진다면 노예제도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다룰 수는 있지만, 사실 빌레몬서가 그 노예제도를 중심으로 다루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겠습니다만, 빌레몬서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에요. 뭐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공적인 주제는 거의 없고 굉장히 사적이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그런 주제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우해다오 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분량도, 존재감도, 뭐 내용의 무게감도, 그리고 공적인 것보단 사적이고. 그러면 과연 이 성경 66권 중에서 빌레몬서 한 장이 없다고 한들 성경의 내용이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오히려 부담이 적잖아요. 65권. 통독할 때 한 권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빌레몬서 한 장 없다고 해서 성경의 교리의 문제도 없고 성경 전체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럼 굳이 왜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은 성경에 넣었을까? 이 한 장 찢어버려도 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곧 이어 오히려 역으로 또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는 이 빌레몬서를 굳이 이 성경, 이 정경 66권 안에 집어넣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이라고 딱 규정하는 이 66권 중에 당당하게 한 권의 책으로 집어넣으셨을까? 도대체 이 빌레몬서의 가치는 뭘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를 꼭 이 성경 66권 안에 넣으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언론들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일로 바빠요. 검증할 때 사람들은 후보가 내놓은 그런 공약을 잘 살펴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후보가 내놓는 공약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후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또 유심히 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그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의 아들에게 취업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후보의 아내는 남편의 보좌관들에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리더를 뽑아야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복음을 향해서 부르짖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검증해 봄으로써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의 가치, 그것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탁월한 선교사와 또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그려줘요. 또 복음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도돼야 되는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로서,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바울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어 보이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사적인 영역, 사역적인 영역이 아닌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냈는가에 대한 증거는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적인 공간, 사적인 삶에서의 그의 태도,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빌레몬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역의 영역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그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빌레몬서는 줍니다. 빌레몬서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8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사실 본론의 전부예요. 뭐 앞에 이야기 뒷이야기 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뭐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인사와 마지막 마무리 정도지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의 거의 본론은 오늘 저희가 읽은 게 전부입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 서신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지금 현재 옥중에 있습니다. 근데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은 누구냐? 그는 골로새서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관계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결국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잘 키워서 교회의 지도자로 잘 세워놓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한 명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하고도 연관이 있고 바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빌레몬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와요. 근데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아마 물질적인 어떤 재산적 피해를 주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지 하여튼 이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떠돌다가 결국 정말 공교롭게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육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하고 정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 오네시모의 삶에 이 바울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부탁하는데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받아줘라.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아주 그게 전부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한자 한자가 그 문장 하나하나가 참 마음을 감동케 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15절까지를 이제 먼저 볼 건데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정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게 아니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그 아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바울이 스승으로서 제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10절에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 너 오네시모 잘 받아줘.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니까 너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이렇게 말해도 빌레몬은 거기에 무슨 상처를 받거나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바울의 인격을 믿었고 그의 권위를 믿었고 그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거나 그거 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말하면서 옳은 일을 말하면서도 당당히 나이 많은 내가 말하면서도 간구하노라.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갑질이죠. 갑질. 뭔가 힘을 가졌다고 뭔가 나이가 많다고 뭔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힘 약한 사람을 나이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을 향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갑질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상처를 받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일, 옳은 일, 충분히 명령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학생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갑질을 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갑질하는 걸 당해보신 적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갑질을 내가 이렇게 뭘 해볼 경험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돼서 갑질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할 기회도 없고요. 간사와 학생 사이 누가 갑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간사 갑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갑일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갑일 것 같습니까? 거의 갑질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갑질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는 3년. 누구나 다 갑질하는 그런 공간이죠. 누구나 다. 저는 그때 장교로 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그 병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럼 재밌어요. 놀리기가 너무 좋아요. 2등병, 이제 1병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합니다. 커피를 이제 보통 타주는데 커피를 타달라고 할 때 커피 믹스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커피 한 잔 타오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이제 커피 믹스 맥심 같으면 뭐 앞부분,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맥스웰, 비쌌을 겁니다. 아마 없던 건 아닌 거 비쌌을 거예요. 맥스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웰, 야, 여러분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그런 거들떠도 안 보죠. 그 맥스웰 커피 봉지가 있는데 그 커피는 완전 밀가루처럼 가루로 돼 있어요. 커피가. 그리고 거기에 설탕과 프림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 하나 툭 던져주면서 난 아메리카노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웃으면서 그냥 뭐 넘어가겠지만 뭐 이등병 같은 사람, 일병 같은 이걸 어떻게 되나 막 당황해. 그걸 보는 거거든요. 아, 재밌다. 이런 게 갑질이죠.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갖고 노는 것처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주도권을 완전히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툭툭툭툭 치는 거. 이런 게 갑질이거든요. 여러분 갑질을 안 해보셔서 그 즐거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힘과 권력과 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그렇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갑질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바울은 충분히 자기의 권위와 나이를 가지고도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런 명령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내게 간구한다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을 거기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보시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는 너무 유익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서 바울을 스승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잘 섬기면서 점점 이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러냐? 그는 내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내 심장이 될 만큼, 내 신복이 될 만큼 그는 너무너무 이제 나에게는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오네시모가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을 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유익한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유익과 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편한 그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함보다 그는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보고 누가 버리고 갔어요. 본인도 가난했지만 그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집에 데려다 키웁니다. 없는 살림에 먹이고 입히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요. 힘 닿는 대로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알바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갔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공교롭게도 이 아이의 친부모가 나타나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자기의 친부모를 만나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친부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협상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키운 그 아이를 친부모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그 느낌. 이 아이가 이제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명예와 부를,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나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친부모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아이를 그 부모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이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편의, 자신의 유익, 자신의 노고에 대한 대가보다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먼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 15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선의가, 너의 그 선한 일이 억지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옳고 바른 일을 권면하면서도 절대로 억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인격성이라고 봅니다. 명령할 수 있으나 강구하고,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으나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마다하지 않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혹시 주는 것이 아닐까 염려해서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는 절대로 절대로 받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갖고 있었던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저희 공동체, 뭐 저랑 여러분은 캠퍼스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른, 한 20년, 뭐 20년이 뭡니까? 이제 한 25, 6년 이상 그렇게 이제 차이 나는 그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참 저에게는 인격적인 공동체였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제 대학교 3학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캠퍼스 조의회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뭐 저는 또 다른 캠퍼스 회장이었던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가끔 이제 회장단들이 모일 때 이렇게 봤는데 참 마음에 드는 괜찮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저 혼자 아, 참 괜찮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 바로 저희 선배 중에 그 자매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선배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제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 수호가 내가 연결시켜줄게 해가지고 그 선배님이 그 자매와 저를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자매를 이제, 저는 이제 인하대 다녔는데 인하대에 있는 자취를 했는데 주중엔 계속 거기, 금요일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오면 그 자매랑 이제 금요일 저녁 때쯤 이렇게 만나고, 또 주말에는 교회로 바쁘니까 금요일에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그런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캠퍼스 담당 간사님이 그걸 아셨어요. 제가 뭐 숨기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굳이 밝힐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 간사님이 그걸 아셨어요. 간사님이 한 번은 모임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동아리 8층에 있었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탁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간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딱 만났는데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너 캠퍼스 회장인데 그렇게 다른 캠퍼스 회장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나중에 하든지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간사님을 따라서는 장교도 됐고 그 간사님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 전에도 제가 뵙고 인사드리고 왔던 아주 지금도 관계가 깊은 그런 간사님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때 간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좀 기분이 좀 상했어요. 아니 뭐 제가 알아서 살 텐데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잠깐 하루 보는 건데 제가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뭐 굳이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 간사님 저한테 뭐 어떻게 됐냐 뭐 사귀냐 안 사귀냐 왜 그만두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은 헤어졌습니다. 뭐 그 저희 둘만의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모르죠. 그 간사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 간사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제가 사역하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간사님 너 임원을 그만하라고 하거나 너 저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거나 하는 걸 한 번도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뭐 다른 단체는 뭐 교제하면 쫓겨나가기도 하고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는 교제하면 안 되는 법칙도 있고 막 그랬지만 회장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분은 한 번 저에게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캠퍼스 간사가 됐습니다. 경인지부 대표 간사가 됐는데 이런 봄날이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우후죽순으로 막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좀 교제하면 안 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왔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캠퍼스 생활 때 교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캠퍼스 현실 속에 내가 간사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날을 잡았어요. 캠퍼스 연합 모임이 있는 그래서 경인지부가 다 모이는 그날 내가 이 이송교제와 관련된 우리 경인지부만의 룰을 공포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결정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미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는 내가 이런 얘기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친구들이 튕겨져 나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전날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 전날 모든 조이어들은 하루 다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연합 모임에 올 때 다들 각오를 하고 온 거죠. 뭔가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몇 가지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교제해야 돼. 적어도 우리 경인지부 안에서 어떤 원칙으로 교제한다 하는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하지 마. 그게 우리의 룰이야. 하면 나가든지 교제하는 사람 여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가 하는 측면에 우리 간사님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저 또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공동체의 혼란을 막고 상처를 막고 무질서를 막는 일은 필요하지만 과연 교제를 금지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저 스스로도 금식하지 않고는 이 무거운 문제를 신중하게 함께 다루고 있다는 의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조이에서 배운 것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가치관이 뭐냐면 그것은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하고 복음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때도 정말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구나.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필요하면 나를 설득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설복을 받아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그리고 저는 정말 기쁨으로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유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인격적인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압박도 줘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간섭도 해야 되고 뭔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 방향을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를 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환경과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가면서 권면하고 강구하고 도전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조이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7절부터 있는 그 16절부터 있는 이 표현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네가 영접할 때 원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받을 때 그냥 종이 아니라 죄지은 종, 잘못한 종, 징계를 받아 마땅한 종인데 그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그는 종이고 죄인인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거렁뱅이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속에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많은 품꾼들이 굶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겠지 아니요 그런 기대 안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큰 죄악을 범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아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만 나의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준다면 내가 기꺼이 품꾼이 되어 돌아가겠노라 하고는 그 아버지의 일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어떻게 대우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아들 이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스스로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품꾼만 못하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아들 이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16절 안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는 종이에요. 그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맞아들일 때 마치 빌레몬이 바울을 영접하듯이 스승을 맞아들이듯이 스승이 올 때 그렇게 그를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해 두듯이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여기고 환대해 줄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라는 게 뭐예요? 환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심판 아래 있을 사람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는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치 우리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로 대속된 것처럼 이 오네시모의 빚이 바울에게 대속되도록 하는, 그 스스로에게 그 빛을 감당케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부모가 해결해요. 그게 대속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비는 누가 됩니까? 그놈이 되지 않습니다. 그놈이 공부 안 했고 그놈이 잘못했지만 그놈이 허송세월했지만 그래서 안 해도 될 만한 재수를 하고 있지만 그 대가를 부모인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빌레몬서에 있는 이 8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인격성,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 복음이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녹아있는 그런 권면과 그런 요구가 이 구절 안에 다 녹아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요, 복음만 전하는 사도요,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상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너무나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한 복음의 확산 속에서도 갑자기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확 퍼지면 그 많은 공백 속에서 그 복음의 힘이 무력화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공백 속에서 세상의 힘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른 복음의 확산 속에서도 이 복음이 위태롭게 되지 않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삶 속에 복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 빌레몬에게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본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 속에서도 복음은 허술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은 무력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 또 많은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인가? 복음의 열정이 없었기 때문인가?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복음을 입에 달고 있는,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적인 삶으로 이 복음의 빈 공백을 메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순간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연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이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빌레몬이 싫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서 자체에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빌레몬이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학자들은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보면, 뭐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면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마 바울은 적어도 정말 이 빌레몬은 충분히 내가 한 이야기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믿음을 빙자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바울은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빌레몬은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만약에 이렇게 간곡하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빌레몬이 거절했다, 반사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바울의 이 편지는 빌레몬이 그대로 정말 바울의 기대처럼 그는 확신을 갖는 그대로 더 충분히 행하고 용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 보세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마 복음의 내용만큼은 바울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뭐 로마서도 듣고 갈라디아서도 듣고 뭐 빡빡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니고데모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복음의 그 경험. 과연 이 복음이 실제로 내가 이런 나에게 내가 범죄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이 용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나를 보내고 있지만 저 복음을 알고 있는 빌레몬이 내가 잘못한 것을 경험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사람인데 그 빌레몬이 과연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긴장감을 가지고 아마 니고데모는 빌레몬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그 빌레몬과의 만나는 그 현장 거기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에서 형제로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를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를 품고 안는 그 빌레몬을 경험하면서 오네시모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은 말과 이론이 아니구나. 복음은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이뤄내고 변화를 이뤄내고 복음은 실제구나 하는 것들을 이 오네시모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요.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바울에게서 빌레몬에게로,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로, 오네시모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그렇게 확산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대 소위 공동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그 복음적 삶과 복음적 태도를 살아내시는 그와 같은 조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공동체에는 많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익했던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신복과 같은 너무 귀한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오네시모를 일으켜내시는 우리 서울대 조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